원망도 많이 했죠. 다 친한 얘기들로 칼끝처럼 날카로워진 말들로 수처됐지 그대의 가슴 깊은 곳. 정작 내가 저지른 잘못 앞에선 늘 관대하면서 넌 죽어라 탓했어. 완벽한 사람 없단 걸 알면서도 그게 단지 너라서 난 용서가 안 됐어. 난 바라기만 했고 찬 겨울 바람처럼 차갑기만 했죠. 내 입장에서만 늘 말하기만 했고 받기만 했고 그걸 사랑이라 했죠. 그럼 내 앞에서 넌 미소를 지으며 여전히 어김없이 바보처럼 시구서. 비록 그대 앞에서 난 죄인이어도 어제 난 잊고 지금의 나를 믿어줘. I'm going on the way. 이제 난 갈게 그대 짐을 짊어지고. I'm going on the way. 붙잡고 있던 생각들을 벗어 던지고. I'm going on the way. 끝까지 갈게 달까지도 I'm coming home. I'm coming home. I'm coming home.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지.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씩 받는 게 줄어들어 나는 불만이 많아졌지. 내가 랩을 한다 했을 때 그냥 내 삶을 산다 했을 때 당신이 흘리는 눈물에 의미를 몰라서 난 짜증만 퍼부었네. 나만 보고 있다는 걸 알아. 집을 나서는 날 배웅할 때마다 당신의 말투 표정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만 주고 있는 사랑인 걸 알아. 원하던 넥타이는 몸매도 지금 지고 있는 걸로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으니까 날 믿어봐. 이제 네 길을 걸어가는 날 지켜봐. I'm going on the way. 이제 난 갈게 그대 짐을 짊어지고. I'm going on the way. 붙잡고 있던 생각들을 벗어던지고. Oh, I'm going on the way. 끝까지 갈게 다가지고. I'm coming home. I'm 매일 두려워. 하지만 지금의 날 보면 자랑스러워. 그대의 모습에 난 이빨을 꽉 물어둬. 한발 앞으로 나가 I'm show it to the world. 세월의 구름도 붙잡을 순 없지만 늘어막가는 그대 주름도 도로 되돌릴 순 없지만 그대 나 때문에 흘린 눈물도 주워 담을 순 없지만 내가 다가봐줄 거니까 Don't worry pops. 같이 웃고 있는 먼지 쌓인 사진처 닦아내봐도 그댄 저 멀리로 가 있어. 아주 가끔은 그가 내 옆으로 와 있어. 걱정하지만 나는 나름대로 잘 있어. 사람들이 물어보면 보고 싶어도 아닌 척 숨기지 못해 당신의 빈자리는 아직 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이제는 나도 많이 컸어. 모두는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난 살아있어.